떠난 지금 까만 밤을 지새워요. 진정 사랑을 안아요 그대. 별이 쏟아지는 밤에 모르는 타인들처럼 싸늘한 뒷모습으로 지난 추억은 가슴에 묻고 세월에 날 맡깁니다. 가슴